Why don't you 말 붙여도 눈길 안 줌 다급하게 막 멀어지게 바쁨 손에라도 볼까 더 They draw line 그어지는 경계선 That's enough 힘이 버거운데 뭘 바래 나한테 그냥 적당히 있을래 yeah yeah 글쎄 부담돼 내일 아닌데 신경 안 쓸래 두 눈을 가려 now 뒤돌아서 갈 때 질러대는 듯 따갑게 가슴이 답답해 Cause I know I know I know 거리를 두고서 경계함에 물러서 혹시 다칠까 봐서 Cause we know we're by standards 깨친 게 너무 없어서 밝히고 싶지 않아서 어쩔 수가 없어서 Cause we know we by standards 낯설게 태난 건데 나뿐이 아닌 건 다들 잘 알 텐데 너와 나 사이 닮아 있는데 누가 지단해 다를 것 없잖니 baby yeah 'Cause we know we're by standards 깨친 게 너무 없었어 밝히고 싶지 않았어 어쩔 수가 없었어 'Cause we know we're by standards You keep saying I'm so busy yeah yeah 습관처럼 외면하지 yeah yeah 주책감은 없어지게 yeah yeah 'Cause we know we're by standards 당당한데 난 문제 없잖아 뭐가 대신야 못할지도 않냐 babe 근데 한순간 한순간에 숨이 가빠와 잘못된 걸까 머리가 아파왔나 babe 거리를 두고서 경계함에 물러서 혹시 다칠까봐서 Cause we know we're bystanders 나부터가 중요해서 변명이 입에 붙어서 어쩔 수가 없어서 Cause we know